움직이고 싶어 투명한 널 제발 그 마음 멈춰서 다가가지 마 내 어둠아 널 비켜가 이러면 돼 Don't touch don't do it 걸려면 내 손을 막아둬 닥터커 다 던져 다리 내 욕망을 붉게 물들여 With or without you 너는 내란 천국은 지옥인걸 With or without you 너를 아는 지옥은 천국인걸 Yeah you got that 내 것으로 해도 용같은 시간을 함께 해주는 내로도 넌 결국 나 위해 기쁜 일 오실 거라서 이러면 돼 Don't touch don't do it 날 향한 내 손을 막아둬 닥터커 다 던져 다리 내 맘을 붉게 물들여 With or without you 너를 잃은 천국은 지옥인걸 With or without you